동역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북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과 안부를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바울의 손편지를 이렇게 들고 부지런히 뛰는 이름 없는 사역자가 있었을 테고요. 오늘날은 다행히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님의 뜻을 북녘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들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의 진보로 우리가 안부를 전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제 쉽게 가능한 세상이 됐지만,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2000년 전 바울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는가 도전받고 생각해보는 새벽입니다.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찬송 예배 때 대한민국에서 많이 부른 적은 없는 찬송 같습니다만, 저희 극동방송 역사관에 보면은요, 북한 성도분께서 자수를, 뭐 자수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좀 조악한 솜씨긴 하지만 그 바느질을 해서 이 생명줄 던져 구원해 줍소서라고 이렇게 글을 바느질을 해서 새겨 보내주신 헌겁이 저희 전시관에, 역사관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1층 역사관에 오시면은 누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헌겁에 바느질된 생명줄 던져 구원해 줍소서, 그 조악하긴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성도의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이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을 던지고 있는 극동방송과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중파 1188kHz, 1566kHz를 통해서 오늘도 북녘 땅에 수많은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 생명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북방송이 사실 뭐 민간방송까지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미국 하원에서 지원받은 NED라는 자금을 통해서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방송이 있죠. RFA 방송.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죠. KBS의 한민족방송. 다양한 방송들이 사실 북녘 땅을 향해서 전파를 쏘고 있고 또 국내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북녘 땅에 계시는 사람들, 이제 탈북한 분들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지만 조사 결과 19.8%에 달하는 분들이 민간 대북방송이나 혹은 미국 방송 그리고 외부 방송을 들은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2,450만 중에서 19.8%면 사실 거의 몇 명인가요? 거의 뭐 500만이 넘는 분들이 이 대북 라디오를 청취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송 몇이나 될까요? 오직 극동방송만이 24시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그 사명 더욱더 무겁고 또한 감사하지 않냐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 몰랐는데 그 KBS 방송이죠. 뭐 극동방송에서 KBS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있지만 KBS 한민족방송에 종교와 생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들도 어떻게 방송들을 하고 계시나 들어볼 일이 있어서 좀 꼼꼼하게 방송을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종교와 생활이라는 방송 자체의 취지가 우리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북한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정보성 방송이라서,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매주 이제 다른 방송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코너들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진 분의 이야기라든지, 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신앙을 통해서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남한 성도님들이 이제 북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간증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또 그 방송에서 공영방송이라 사실 종교 이야기를 거의 뭐 잘 하지 않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혹시 그쪽 방송을 그쪽 제작진들이 듣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서 북녘 땅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뭐 그쪽에서는 편성상 복음만을 전할 수 없지만 저희 극동방송은 1년 365일 100% 복음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 순도 100%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탈북민 한의사인 김지은 원장님과 함께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찾아보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혼의 건강, 어떻게 우리가 또 건강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통일, 특별히 복음 통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요, 준비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단 71년이 올해가 되어지는 해인데 71년 동안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지 될까요? 지금은 준비의 때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세상이 안 된다고 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복음통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 이 시대의 사명, 통일을 우리가 앞장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열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과 열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과 함께 실제 그 걸음을 걷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알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시간 고려의학으로 육신의 건강도 챙기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 돌아보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과 또 북한 선교 사역의 일선에서 힘쓰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 목사님 참 이게 보시기에는 정말 병 걸리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주 감기 때문에 네. 참 크게 네. 투병하시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절기상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한이죠. 대한. 와, 큰데 출 대한. 24절기 중에서 찬 기운이 가장 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는지 저 몰랐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또 말을 써주셨네요 저한테. 네. 대한이 소환이네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네. 북에서 하는 말씀들이신가요? 네, 소환이 훨씬 더 춥다는 거죠. 소환이 더 춥다. 네. 하지만 이 대소환간이라는 말도 있듯이 소환에서 대한에 이르는 기간 뭐 명실상부하죠. 1년 중에 가장 춥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는 뭐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영하 뭐 40도 한파 뭐 무시무시하죠. 영하 40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뭐 짐작도 할 수 없지만 중강진이라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몇도 이렇게 우습게 내려가죠. 25도는 우습게 갑니다. 아, 네. 대한민국. 오늘 날이 따뜻하네 하면 영하 16도, 17도. 대한민국 서울이 최고로 추웠던 게 영하 18도예요. 제 기억이 나거든요. 기록행신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참 뭐 조금 따뜻하네요. 영하 16도라니까 네. 이제 참 짐작도 할 수 없는 추위인데. 아, 북한은 정말 이렇게 또 추운데 남한에 오시니까 어떻게 좀 남한 추위는 우스우시겠어요, 우리 원장님? 아무래도요. 제가 첫해 지금 한국 온 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첫해는 사실 첫해 겨울에는 반바지 반팔 입고 났어요. 반바지 반팔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TV를 함께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 목도리 돌리고 마스크 쓰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웃기게 웃겨 보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은 북한보다는 훨씬 따뜻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춥다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몸이 예. 또 그 환경에 이제 맞춰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 추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대한은 1년 중에 제일 그렇죠. 추운 계절이잖아요. 대소한간에. 그래서 오늘은 좀 추위와 관련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위 하면은 목사님 어떤 질환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팠기 때문에 감기입니다. 이게 사실 대표적이긴 한데 네. 오늘 또 이 질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여성분들 굉장히 이게 뭐 참 뭐 질병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심한 건가 싶을 정도로 주변에 워낙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네. 아, 하지만 그만큼 이제 또 예방이라든지 좀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식들을 좀 배울 수가 있겠죠. 네. 수족 냉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만 네. 진단명이 정말 이게 따로 있는 병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수족냉증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고요. 진단 명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오랫동안 그렇게 불려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진단명처럼 예, 이해가 됩니다 합니다만 사실 양방에서는 이 수족냉증하고 연관된 질환이 레이노병 또는 레이노 증후군 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다른 증상과 함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과 함께 손발이 차고 때로는 통증, 너무 아파요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할 정도로 이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한편 한방에서 수족냉증은 보통 수족냉통 또는 수족산년. 산년. 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진단명이죠. 어쨌든 양방이든 한방이든 모두 손발이 찬 증상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족냉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 분들한테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뭐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 좀 말은 네, 어려워서 그냥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수족냉증이 제일 편안합니다. 네. 양방에서도 이 손발이 차가운 증상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이렇게 또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가 수족냉증이란 말 자체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이제 뭐 가까이는 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좀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될 정도로 그렇죠. 차요. 그래서 네. 이제 증상이 역시 손발 찬 게 주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말 그대로 수족냉증이니까 손발이 찬 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 차다 보면 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린 것이 심해지고 찬 것이 심해지고 하면 나중에는 아픔까지도 통증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통증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한냉이라고 해요. 추위죠. 예. 그래서 시리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시리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또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시리고 나중에는 통증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족냉증이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봐도 사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방에서 이야기하는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 질환의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그런 그 질환을 갖고 있게 되면 합병증으로 손발이 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죠. 손발 시렵고 저린 것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아 이게 통증이 오면은 생각만 해도 정말 이게 참 고역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손발이 시리다 하는 개념을 넘어서 통증까지 발생할 때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거든요. 이걸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잘 모르고요. 네. 예전에는 수족냉증과 같은 질환이 뭐 여성 위주의 질환으로 사실은 치부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병원에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남성 환자분들한테서도 무릎 아래 정강이가 너무 시려요. 양말 신어도 너무 시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수족냉증 자체가 추운 그 계절이라 손발이 이렇게 그 시리단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진단명으로 이렇게 예 그 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추운 때는 물론 더 심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성들에서 손발이 이렇게 시린 증상은 생리통이라든가 골반통이라든가 또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에서는 임신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손발 시리서 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중시하고 치료를 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죠. 아, 네. 원인이 뭐 단순히 추워서 이런 네. 건 아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절에 따라서 상관이 없이 발생을 하니까 여름철에도 그러면 이렇게 뭐 시리고 손발 저리고 네. 그런 분들이 오시나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예. 네. 원인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특별한 원인이 사실은 없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면 병은 치료가 되는 건데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 외에 뭐 갑상선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합병증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또 여성분들이 좀 이런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많죠. 네, 많습니다. 치료가 이제 치료라고 하면 사실 이제 또 네. 사람이 이런 고통이 있으면 정말 완치를 바라자게 네. 되잖아요. 이게 좀 완치가 근데 또 원인이 아무래도 불분명하니까 예. 완치도 좀 어렵겠어요. 네. 그 어떤 원인 때문에 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또 더 나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족냉증은 사실은 양방적인 치료보다 저는 고려학적 치료, 네. 한의학적 치료가 좀 더 적합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기간이 짧은 치료보다는 이거는 꾸준하게 이렇게 치료해야 또 그 효과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요법이 반신욕이나 족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반신욕이나 족욕으로 그 손발을 따뜻하게 하게 되면 이런 거는 몸속의 냉기를 제거해 줄 뿐 아니라 혈관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손발이 잔걸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인수께서 네. 말때 나오는 물질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뭐 마음 수련이라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그 뭐랄까 섭생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발이 찬 증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입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게 되면 배꼽티라든가 네네. 아니면 민낯, 나시라든가 여름에도 그런 거 입는 게 썩 좋진 않네요. 예, 여름에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냉방 많이 써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그렇진 않지만 냉방 시설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손발을 너무 드러내놓은 옷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조심하게 입을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수족냉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반신욕이나 족욕 등도 그렇고 이제 평소에 옷 입는 습관 등도 네. 그렇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또 성령의 불이 뭐 뜨겁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손발이 굉장히 따뜻하실 것 같은데 그러시죠? 냉증 같은 건 없으시죠? 예, 그럼요. 목사님께서 그저 웃지요. 목사님은 뭐 굉장히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또 이제 여성분들 아무래도 또 이제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또 남성분들도 이렇게 좀 뭐 영양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추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네. 남성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뭐 반신욕이라든지 조욕이라든지 북에서는 뭐 조욕하고 남자가 반신욕하고 이러면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나요? 예전에는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 하기가 어려우면 좀 번거로우면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조격 같은 거는 사실 번거로운 건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 한국처럼 그 시시로 이렇게 더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대야에 담아서 네. 예, 그런 것만 본인이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 해볼 만한 요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사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장작이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좀 네, 구해서 하시면 예.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네. 음식도 뭐 저도 이렇게 좀 주서들은 지식에 의하면 찬 음식이 있고 뭐 이게 좀 따뜻한 음식이 네, 있다 뭐 이런 그럼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예.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음식으로는 뭐 사실 돼지고기 같은 이런 것들은 동맥경화를 유발시킨다. 역할이 되게 커요. 사실 안 먹는 게 좋고 동맥경화라는 게 혈관벽에 찌꺼기가 생기게 하기 때문에 네. 혈액 흐름을 저해시키거든요. 당연히 네. 수성냉증이 안 좋겠죠. 아쉽네요. 오히려 예. 양파나 부추 같은 거 네. 예, 이런 것들은 그 손발이 차가운 걸 따뜻하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드실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부추 같은 데는 비타민 A, B, C라든가 철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양파에 있는 그 펙틴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뭐 양파나 부추 같은 거는 일상적으로 반찬으로 자주 많이 먹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챙겨만 드셔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한에서도 사실 뭐 부추나 양파 같은 식품들은 비교적 예,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교 같은 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이용을 해서 이 추운 겨울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방송 한 10회 이상 진행을 하시면서 주로 이렇게 북에서 나는 음식 중에 좀 추천해 주신 음식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감자. 네. 네. 파. 파. 부추. 네. 뭐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미나리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요. 예. 구하기도 쉽고. 쉽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족냉증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부추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또 그 이외에도 뭐 무라든지 뭐 소화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 음식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죠. 예,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것저것 여기에 좋은 거 찾아다니느라고 또 저기에 좋은 거 찾아다니느라고 하지 않아도 한두 가지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돼지고기가 좀 아쉽긴 한데 부추랑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저기 타협을 좀 해보면서 이제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요법으로 수족냉증 관련해서 음식과 또 이 조욕 반신욕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영혼에서도 수족냉증이 뭐 원인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이제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무게를 지금 네. 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혈관은 우리 몸 안에서 그 온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잘 흐른다는 것은 따뜻하게 한다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죠. 네, 우리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 네. 이 혈액순환이라든지 어떤 그 혈액과 관련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맞습니다. 네. 뭐 손 마른 사람, 네. 소아마비 증상 같은 거겠죠. 네, 네. 뭐 이런 경우라든지 뭐 혈우병 앓는 네, 요인, 네, 맞습니다. 유출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병들을 사실 뭐 세상에 참 많은 병이 있는데 유독 네. 이 혈우병이라든지 네. 뭐 이런 혈액순환 관련한 병들을 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네. 이 병들이 갖는 어떤 성경적인 상징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또 병고치는 사역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님은 주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또 기사를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아프신 분이 정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구할 때 그럴 때 놀라운 긍휼하심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반드시 이걸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성도분들 중에 있는데 네. 여전히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경우가 또 왕왕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요. 옛날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오늘을 유한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유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은 이 놀라운 이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당의 성도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한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북에 사실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저희도 얘기를 들어요. 네. 뭐 간부들도 점집 찾아가고 네. 뭐 보위부에서 단속한다고 잡아놓고는 자기네가 좀 보고 네.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출세하겠냐, 내 자식 잘 되겠냐랑 내 병 좀 낫게 해달라. 네.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엄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병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그리고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시는 기적이 북녘당에 계속 충만하기를 소망해보고요. 아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 네. 혈액순환 네. 장애잖아요. 지금 네. 그 수족냉증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일 그 가능성이 네. 높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맞죠. 해주셨는데 예. 영적으로 비유를 했을 때 이런 혈액순환의 장애와 같은 영적인 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도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겠죠. 불순종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혹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구나 즉시 바로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도 기도가 막혀서 기도 못하시는 분들 또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이 주님과의 이 영혼의 혈액순환이 교류가 뻥 뚫릴 수 있도록 좀 축복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사랑은 물의 힘 행치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박미화의 음성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방송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행가요들을 참 많이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가요들을 새벽에 들으시면서 또 이 대한민국 사회의 풍요라든지 또 화려함을 충분히 만끽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송들,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찬송들 하지만 그 찬송 안에 위로가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아마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송 함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영식 목사님,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으로 넘치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넘치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과분하게 주어지는 특혜의 복입니다. 평강은 살롬입니다. 행복입니다. 건강, 가정, 자녀, 직장 모든 면에서 진정한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넘치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어 인생 전반적인 복입니다.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남의 덕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생활, 신앙생활, 자녀의 양육까지 모든 면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대나 소원과 희망도 절대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는 하찮게 보이는 관심사 하나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도 건성으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허물이나 어리석음과 실수에도 절대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기쁠 때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시며 다시 시작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우리의 힘들고 고된 인생을 다 이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한 능력과 권위와 자원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권위와 자원을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중독이나 두려움, 병마, 깨진 관계 같은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훌륭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달픈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전적으로 수고하는 노력에 의한 인간 중심의 삶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인데 고달프고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며 사는 인생입니다.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 때문에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실력 위주입니다. 실력이 없이 성공한 적인 삶이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길은 의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를 심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자신의 노력이 반씩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전적으로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주어진 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신 값입니다. 의의 값입니다.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수고도 행동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위해 내가 수고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 자체가 행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수고도 넘칩니다. 우리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수고 넘쳐 그로 인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 704-2107, 031-704-2107번 분당영광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북한 날씨예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은 북한 전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낮 최저기온 영하 8도, 낮 최고기온 3도, 남포 영하 8도에서 2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1도, 강계 영하 19도에서 영하 4도, 개성 영하 8도에서 4도, 함흥 영하 9도에서 5도, 해산 영하 23도에서 영하 8도, 청진 영하 7도에서 4도, 삼지연 영하 21도에서 영하 6도가 되겠습니다. 파도는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북한 날씨예보였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말씀과 찬송 그리고 의학 정보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혹시 믿게 되신 분이 계시는지요? 이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과 저의 뜻대로 사는 동안은 평안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저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영접기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열매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방송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에 꾸며드린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